이나 어둡네요. 몸 깊숙이 스며드는 미칠 듯한 외로움들이 그대를 힘들게 해도 그대를 지치게 해도 하늘에 떠있는 저를 밟기만 하네요.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대 앞을 알긴 할까요? 바쁘게만 사라져가고 하늘의 외로운 저 달처럼 웃고 있는 그대지만 울지 마요 그대. 그대 사랑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 수 없는 이 마음을 따라 누가 전해주겠니. 슬피 울던 긴 밤을 지새고 나면 아침이 오듯 모든 것들이 괜찮아질 거라던 그 말에 아닐 거란 말을 하지 마요. 사랑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났네. 울지 마요 그대. 붙일 수 없는 이 마음을 달아 너가 전해주겠니. 울지 마요 그대. 울지 마요 그대. 그대 사랑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났네.